끼리 많은 정처 없는 나그네 나 비트바 연수로 7년 represent 보다 I be the legend 하지만 꿈만 같아 이 집을 위해 우린 재건축을 해 멋있는 모습으로 계속 작업을 해 내가 원하는 건 더 큰 스케일 이제부터 내가 앞서갈게 난 아직 young just my thought 하지만 내가 하는 걸 보면 넌 뼈도 못 추릴 걸 like bulldozer 난 항상 힘이 넘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내 스펙트럼은 펴 나 인정 못해 but that's okay 그래 우리 욕해 계속해 go ahead 기대해 그리고 잘 기억해 show and prove 바짝 긴장해 니들 전부 We can make it better Game. I love my fan, I love my chain, I love my pain 계속 이 자리 maintain yes. 우린 계속해 망가진 미래를 뚫고 나가지 그 누가 말했듯이 씬에 절대란 건 없으니 아하. 음악을 사랑해도 다루지 like women 오늘도 만들지 그녀와 나의 비밀 Still 너를 킬하는 무기 We kill it 모든 MC들은 클래식을 원하지 빨리 deal with it 본업은 랩 부엌거린 바로 singing 잔업도 해 사실 나의 main은 beat making Hip-hop은 나의 homie 음악은 나의 wife 끝까지 가는 거지 받쳐 줄게 my life 모른다면 기억해도 우리 이름 너와 난 불과 기름 귀를 맡겨도 불타는 우리 길은 내일의 조처럼 마치 제가 될 때까지 폼나게 I'm still living now let's get it We can make it better City. I run this rap game I run this 가요계 난 화려하게 또 행세 하는 선배들은 몰라 여전히 난 hungry 빛 빠진 지난 얘기들은 모두 secret Studio 혹은 무대에서 난 keep it 해둔 한들은 랩을 통해 모두 뱉지 I spit it out That's what I'm talking about I love my job 노력과 땀 그게 나의 style 그게 우리의 style 확실한 punchline Hip-hop scene의 winner 우리는 worldwide 니들기에 수준을 높여 자 for show 알아둬 모두 ready to show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이 따라와 우리 선두로 네 맘에 끌릴 때까지 고민은 하지만 넌 벌써 우리 편 When I be on the mic 승리는 우리 것 We can make it better We did it again, we did it again